잘 모르겠어요. 내가 꿈꾸던 어린 왕자님이 그대였는지. 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만남이 정해진 것처럼 변안했어요. 참 이상해요.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대의 여자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요.